사랑이 뭐길래 남자가 뭐길래 나를 울려요 상처만 남겨요 영원히라고 다짐을 놓고 나게 남겨진 사랑이 뭐길래 대체 이별이 뭐길래 나를 미치게 만드나요 미치게 만드나요 좀 여같이 못해서 좀 숨을 참아도 두근두근 되는 게 안 되나 봐요 어쩌다 난 그대 보면은 자꾸만 가슴이 흔들리고 너무 그리워서 아련한 이 마음 들킬까 봐 몸을 숨기고 뱃소리에 목소리에 숨이 가쁜데 돌아보면은 그대가 날 보고 다시 손을 내밀까 미안해도록 네가 착하다는 걸 얘기해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는지 모든 걸 내 탓으로 여겨 이리 맘이 고운 널 울리고 싶은 맘 없었지 전화 대신 문자로 보낸 내 맘 난 남자답지 못했지 우린 브레이크가 고장난 추억 내게 사랑을 뺏긴 너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나를 망쳐요 미치게